있어 지친 내 몸을 누일 곳은 여기 In my home 고달픈 삶 속에 내 감추며 속이고 있어 잠시 잊고 긴 숨을 쉴 수 있게 Let me home 이제 돌아갈 수가 있기에 난 더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내가 그곳에서 날 기다리는 Thank you.